라오스 인민총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인나완 깨우분판 요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요성동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평양 산원 유선총량연구소, 옥류아동병원, 평양 매기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